시들하고 모습껏 이내 심사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며 생각사로 죄 많은 내 청춘 달려드는 모를 것 이내 심사 봉우리 꺾어서 울려놓고 본체만 제외했던가 아 생각하이며 생각사로 죄 많은 내 청춘